전기협과 정부가 맞부딪혔고 전지협과 정부도 맞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으로 4시간쯤 후에는 한국과 독일이 맞부딪힐 예정입니다. 갑자기 더 더워지지 않으세요? FM 영화음악 오늘 시원한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셨습니까? 파도 소리가 귓가를 아직까지도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트로이 도나이오 산드라 디가 주연했던 영화죠.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을 미스틱 무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김태균 씨, 친구 정은이가 미국으로 떠난다고요. 굉장히 섭섭하시겠어요. 어떻게 이젠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희진 씨는 아직도 고생하십니까? 한남대 의류학과 학생들 모두 숙제 때문에 고생 거의 밤을 샌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받은 지 한 보름이 넘었으니까 아니군요. 보름이 아니군요. 한 일주일 됐나요? 지금쯤은 그 숙제도 다 끝났겠죠? 자, 다음 곡 좀 환상적인 에릭 세라의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남윤희 씨가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주셨는데요. 오늘이 100일 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100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전민규 학생도 예전에 신청하셨고요. 안병립 학생도 신청하셨네요. 니키타 중에서 에릭 세라의 음악입니다. Freeside.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

that man's wet on the wheel. There's a voice in my head that drives my heel. My baby calling, says I need you here. And it's a 4:30 and I'm shifting gear. I'm almost there. Gotta keep cool now, gotta take care. Last car to pass, here I go. And the line of cars drove down real slow. And the radio played that forgotten song. Brenda Lee's coming on strong. The newsman sang his same song.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의 최창희 씨. 저희 FM 영화음악에 신나는 음악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곡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 쏙 들어갔겠죠? 네덜란드 출신의 락그룹 골든 이어링의 Radio Love 들으셨는데요. 락뮤직의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죠. 바로 영화 Wayne's World 2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Wayne's World 2는 미국에서 작년에 개봉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편의 흥행 성적에 저조해서인지 극장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비디오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영화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미국적인 코미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1편과 마찬가지로 2편 역시 상업적인 히트를 했습니다. 특히 사운드트랙, 이 사운드트랙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넘버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편과 마찬가지로 락의 명곡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락 음악이 즐비하게 있는 것은 감독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1편 때는 감독이 페넬로페 스피어리였었는데요. 그는 락큐멘터리 출신이었죠. 그런데 2편에서는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영화 내용이 아예 락 뮤직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락 아티스트들의 곡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에어로스미스는 직접 출연까지 합니다. 1편에서 앨리스 쿠퍼가 잠깐 나온 것처럼 에어로스미스는 2편에서 출연을 하는데요. 또 킴 베싱저도 잠깐 까메오 출연을 하고 있고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락의 진수를 모아놓은 이 웨인스 월드 2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 영화 시작 부분에 주인공인 웨인과 가스가 한 락 콘서트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에어로스미스의 실황 공연이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르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에어로스미스의 실황 공연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Dude Looks Like a Lady. 에어로스미스는 보스턴 출신의 5인조 그룹이죠. 1970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약하니까 무려 25년간의 현역으로 뛰는 셈인가요? 뭐 메탈 그룹으로서 20년 이상 활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에어로스미스는 아직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그룹이죠. 방금 들으셨던 듀드 이 곡은 그들이 1989년도에 발표한 그 당시의 히트곡인데요. 웨인스 월드 2편뿐만이 아니라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도 쓰였습니다. 이 듀드라는 이 노래는 저 친구 꼭 여자처럼 걷는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데요. 미세스 다우파이어 중에서 이 노래가 어디에 삽입됐는지 기억나십니까? 할머니 차림을 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길에서 젊은 남자처럼 춤추는 장면, 바로 그 장면에서 나왔었어요. 참 장면과 잘 어울리는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웨인스 월드 2편에서 에어로스미스는 영화가 끝날 무렵에 또 한 곡을 들려줍니다. Shut Up and Dance라는 곡인데요. 그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른 멤버들은 여전히 젊어 보이는데 리드싱어인 스티븐 타일러만 유독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스티븐 타일러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기로 유명했었어요. 특히 한국산 인삼, 이 인삼의 애호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니 건강관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젊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웨인스 월드 2편에서 세 번째로 들어봅니다. 고민에 빠진 웨인이 묘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의 꿈속에 도어스의 짐 모리슨이 나타납니다. 그는 웨인에게 락 콘서트를 개최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그때부터 웨인과 가수는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 온갖 해프닝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프닝들이 바로 웨인스 월드 2편의 줄거리고요. 역시 영화 시작 부분에 나오는 곡입니다. 에드가 윈터 그룹의 프랑켄슈타인 들어보시죠. 락뮤직의 여성 팬들이라면 다들 꼭 소장하고 있는 레코드 중에 하나죠. 에드가 윈터 그룹의 They Only Come Out at Night. 그들은 밤에만 나타난다라는 앨범에 이 프랑켄스타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 영화 마이걸 2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사실 락뮤직 팬들 영화 사운드트랙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나긋나긋한 곡들만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웨인스 월드 2편만큼은 좀 다릅니다. 그 70-80년대의 락 넘버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 그 포넌 블론즈라든지 짐 블라썸스 같은 그들의 곡까지 아주 총 망라돼 있죠. 그리고도 소개해드릴 곡들이 많은데요. 웨인스 월드 1편에서 웨인의 연인이었던 그 카산드라 기억나십니까? 프로듀서인 로블로우와 가까워지면서 웨인의 가슴을 애타게 했었는데요. 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새로운 프로듀서로 디어 헌터의 크리스토퍼 월켄이 등장하는데요. 그와 카산드라의 사이가 역시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난 웨인은 동료들과 함께 전기 수리공으로 가장하고 두 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들켜버리니까 한 나이트클럽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이들의 복장이 마치 70년대 말에 그 빌리지 피플과 똑같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YMCA라는 곡에 맞추어서 빌리지 피플과 똑같은 자세로 춤을 춥니다. 뭐 이런 장면은 그야말로 웨인스 월드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YMCA요. 국내에서는 마치 건전가요처럼 여겨져서 크게 히트했었는데 사실은 동성연애에 관한 노래입니다. 아마 당시 금지곡을 판정하시는 심사위원님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70-80년대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하튼 웨인과 가스 등이 빌리지 피플을 흉내내는 이 장면이 영화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그 곡 한번 들어보죠. 빌리지 피플의 YMCA입니다. 주무시기는 다 틀린 것 같네요. 혹시 FM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잠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예 라디오를 끄는 게 낫겠죠. 신나지 않았습니까? YMCA Village People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YMCA라는 곡은요, 사실 미국에서 발매된 Wayne's World 2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으로 발매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만 그 보너스 트랙으로 삽입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제가 아는 가장 멋있는 아이 지민이가 성년이 돼서 처음 맞는 생일입니다 하면서 아주 근사한 엽서를 꾸며주셨어요. 서울 중랑구 중화삼동의 이호정 씨, 지민이에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제 말씀도 전해주세요. 웨인과 가스 얘기 이제 계속해보죠. 이들이 꿈에서 짐 모리슨이 말한 대로 이 둘은 대형 락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콘서트 이름도 웨인스닥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드스닥이 아니라 웨인스닥이라고요. 그리고는 영국에 가서 왕년의 프로모터까지 초빙을 하는데요. 모두들 그 뒤에 파티에 모여서 갖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파티 장면에서는 두 곡의 락 클래식이 흘러나옵니다. 자, 우선은 조안 젯 앤 더 블랙 하츠가 불러주는 I Love Rock'n'Roll이 나오는데요. 1982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했던 곡이죠. 마치 웨인스 월드 2의 주제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레드싱어인 조안 젯, 그 70년대 말 여성 락 그룹인 런어웨이즈 출신입니다. 조안 젯 앤 블랙 하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노래가 뭐 I Love Rock'n'Roll이나 Crimson and Clover 정도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 밖에도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이 곡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안 제트는 어린 시절에 그 T-Rex나 Black Sabbath의 음악에 특히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안 제트는 락이면서도 단순한 리듬을 많이 씁니다. 웨인스월드 2편의 파티 장면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안 젯 앤 더 블랙 하츠가 부릅니다. I Love Rock'n'Roll. 17 He was strong Playing my favorite song 조안 제트 앤 더 블랙 하츠가 불렀던 I Love Rock and Roll, 영화 웨인스 월드 2편 파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었습니다. 자, 이 파티 장면에는요, 또 하나의 명곡이 나오는데 Bad Company의 Can't Get Enough라는 곡입니다. 1973년에 발표한 그들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자, 웨인스 월드 2편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빌리지 피플의 흉내를 낸 것 외에도 재미있는 패러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웨인이 연인인 카산드라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프로듀서인 크리스토퍼 월큰과 결혼식을 올리려는 참이었었어요. 그때 웨인이 뛰어들어서 그녀를 데리고 도망 나옵니다. 바로 영화 졸업의 마지막 부분과 똑같죠. 이때 음악은 미세스 로빈슨을 쓰고 있습니다. 졸업에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으로 우리가 미세스 로빈슨을 들었는데요. 웨인스 월드 2편에서는 레몬 헤즈가 아주 경쾌하게 편곡한 연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웨인스 월드 2편의 사운드트랙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레몬 헤즈의 앨범에만 들어있습니다. 자, 레몬 헤즈의 연주로 들어보죠. Mrs. Robinson. Remember me to one who lives there. once was a true love of mine. 대전 봉산동의 전용석 씨, 이제 다리 많이 나았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는요, 후유증이 크니까 나았다고 그냥 돌아다니시지 마시고요. 좀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졸업 중에서 스카브로 페어, 사이먼의 가펑크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전북 군산 나운동의 박혜남 양이 친구 수정이에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전 서구 복수동의 임동혁 씨, 둘째 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로 5동의 김경민 씨는 친구 정화의 생일을 열흘이나 늦게 축하하는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전달될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요,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정규열 씨께 보내드릴게요. 정규열 씨 오늘 군대 떠난다고 하셨는데요. 여자친구분 경희 씨께 이 CD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이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제게 100원짜리 동전을 붙여주셨어요. 갖고 있다가 돈을 합쳐서 커피를 뽑아 먹으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이동의 최주희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동물의 묵시록 중에서 바닷가의 작은 소녀. 원래 그 반겔리스의 음악으로 많이 띄워드렸죠. 근데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밀바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이 곡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restless living, seeking more.